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서리에서는 지금부터 약 15분간 재미있는 미국의 음악을 한국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황명더 씨의 피아노 독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황명더 씨는 미국에서 출생한 분으로 4살부터 피아노 공부를 시작해서 소년 천재라는 평판을 받았으며 16살 때에는 벌써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캘리포니아주 샌호세시 교향관현악단과 함께 피아노 독주를 해서 큰 칭찬을 받았으며 그 후 오래지 않아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초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유명한 보스턴 팝스 관현악단의 지휘자 아터 피들러 씨가 샌프란시스코 교향관현악단을 지휘하게 되는 동시에 독주자를 선발했는데 여기에서 황명더 씨가 다수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한 독주자로 뽑혀서 출연을 한 결과 샌프란시스코 각 신문에 대호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술과 해석이 어떻다는 것은 이제 그의 연주를 들어보시면 아시겠거니와 이제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본 방송국의 박경호 씨와의 회견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년시대에 그만큼 피아노 숙달하시기까지는 아마도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겠죠. 내가 자라날 적에 많이 놀면서 자꾸 팔이랑 손을 상해서 선생님이 서기상에서 이다면은 좀 팔이든지 다리를 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아, 지금 여기 어머니께서도 앉아계십니다마는 부모님께서도 한국에서 오셨죠? 내 부모님은 평안도에서 나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도 씨께서는 본국에 나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내가 어서 석기 본국에 가서 연주도 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즉 특별히 본국에 전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 특별히 바라오는 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동포들이 평안히 살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이제 황명더 씨가 쇼팽의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리안테 작품 22번을 연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명도 씨의 피아노 독주를 마치고 다음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제가 부른 노래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도 재미있는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다리셨다가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은찬입니다.